우리나라의 신밀이 애국 열사능에 열사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됐습니다. 전 조국평화통일연회 소기국장 안경호, 조선인민군 장령이었던 리찬복, 리동규, 반일애국 열사 전명섭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들이 6일 신밀이 애국 열사능에서 진행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.